출애굽기 18장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브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로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내 장인 이드로가 내 아내와 그와 함께 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이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 손에서와 또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니라고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의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옵니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들을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가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음이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네게 방침을 가르치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를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매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아멘. 출애굽기 18장은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내 십브라와 사식들을 모세에게 데려오는 장면과 그리고 또 모세가 하나님의 크신 일을 증거하고 그 증거를 듣고 이드로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장면들이 잘 보입니다. 10절과 12절에 보면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이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그리고 13절부터는 바로 모세에게 이드로가 그 조언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출애굽기 18장에서를 이렇게 크게 살펴보면 가정의 중요함, 또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세우기 위한 바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세우기 위한 질서, 곧 체계, 형식, 행정의 지혜가 우리가 필요하다는 꼬함을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이방인이었던 십보라, 그 십보라의 그 아내를 받아들임으로 해서 그 한 번 그 광야 생활에서 그 반란이 일어났던 일을 여러분은 아실 것입니다. 또 그리고 또 모세가 부르심을 받아 그 하나님의 그 뜻 안에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서 나의 피난편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그 십보라와 자식들은 같이 모세와 같이 간 것이 아니라 그 후에 그 모세만 가고 그 뒤에 남아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그런 중요한 자리에 함께 가지도 않고 또 이방인으로서 아내를 취하면서 그것을 계기로 해서 또 많은 그런 광야 생활에 어려움 끼친 이 아내. 그러나 이 아내를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그 십보라와 또 그 자녀들이 또 받아들이는 모습들을 우리는 18장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그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많은 그 주위에 그 사람들이 비난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그 주권 안에서 모세의 편이 된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가정의 중요함, 가정이 그 삼일째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물론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가정을 버리고 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버리고 오직 주님의 일만 하면 된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이 그 마가복음 7장 11절을 보면 10절을 보겠습니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밧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말이라 하고 이렇게 말하며 또 성경에 보면 그 첫째 되는 계명은 부모를 잘 섬기는 것이다 라고 신약에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할 것이다 라고 그 축복하고 있습니다. 성경 그 전반에 그 사랑의 법인 그 십계명이 그 신약 전반에 그 녹아져 있습니다. 그 정확하게 그 안식일이 주일로 변한 부분만 빼고는 모든 아홉 계명이 정확하게 적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쓰신 자도 또 가정을 잘 다스리며 또 아내를 연약한 자로 알아 그 지식에 따라 취하라고 또 권면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기도가 막힐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가정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축복이요 또 자식은 여호와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시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아내와 자식들의 축복, 바로 가정의 축복이 넘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요즘 보면 너무 이혼을 쉽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이혼율이 기독교인이나 또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이나 마찬가지로 이혼율이 50%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요 또 그 여자도 마찬가지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왜 이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느냐? 이는 너희들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게 그 이혼 문서를 주고 이혼을 허락한 것이다. 너희들이 서로 그 아내가 어떤 남자와 그 음행을 행하거나 또 남편이 어떤 음행을 행했을 경우 그거 외에는 너희는 이혼을 하지 말라.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은 그 사람이 갈라놓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그 이혼이라는 것은 그 가정을 파괴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또 더 심각한 것은 동거율도 그 기독교인이나 또 세상 사람이나 거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아주 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 눈이 범죄하냐? 눈을 뽑아버리라. 너 팔이 범죄하냐? 팔을 잘라버리라. 그렇게 하고 지옥에 안 가는 것이 오히려 더 낫다. 죄의 무서움, 죄가 어떤 것인가를 아주 처절하게 예수님이 바로 복음의 근본이시며 복음이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은 그 안에 용서가 있고 사랑이 있습니다. 바로 죄사함과 구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바로 죄의 종이 의의 종으로 된 것입니다. 그 안에는 성령의 역사 안에 성령의 열매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거룩과 의의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회복이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은 가정 안에서 가장 작게는 가정 안에서 또 모든 삶 가운데서 그렇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점점 이혼율이 높아지고 점점 또 그 기독교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젊은 세대들이 동거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성경은 아주 강하게 음행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라까지 얘기했습니다. 거기서 또 음행이라는 뜻은 더 이제는 영적으로 들어가자면 그 우상 숭배까지 그 자리까지 우리가 이제는 나갈 수도 있는데 그런 음행 또 그 음행은 또 그 여자를 보고 내가 저를 취해야 되겠다. 거기서 그 여자를 보고는 그 원어적으로 그 따져 보면 결혼한 여자를 내가 그녀를 취해야 되겠다는 그 적극적인 마음 상태. 그 상태 안에 들어가도 너는 음행한 것이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정도로 아주 성경은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지적합니다. 그리고 그 보면 어떤 부분이 또 나오냐면은 요한계시록 14장에 그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런 이 사람들이 14만 4천밖에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하면서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르러 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도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서로 사랑하고 또 그런 관계를 갖고 그 결혼 안에서 또 아내로서 또 그 서로 합방하라 너의 그 육체가 참지 못하고 그 더러운 짓을 마귀의 유혹을 받을 수 있으니 이렇게 얘기했고 또 너희 그 정욕을 참지 못하겠거든 결혼하라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는 과부들한테는 혼자 사는 것이 주를 위해서 더 좋지만은 만약에 너희들이 참지 못하면 결혼까지 얘기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아주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거룩의 시작은 당연히 그 복음 안에서 그 죄의 용서와 그 십자가 안에서의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런 그런 시작이 있지만 그 율법이 몽학선생이 되며 율법이 죄가 죄되게 한 것 같이 그 십자가 상 안에서는 죄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하나님의 공의는 죄의 싹은 사막이다. 봐라! 하나님의 아들도 죄의 값을 달, 그 죄의 값을 그 속량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사망으로 달리셨다. 그러나 부활하사 그 사망을 깨뜨리시고 그분의 의로움과 성결함에 말미암아 승리하셨고 우리는 그 승리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 안에서 연합하여 하나가 될 때 그 침례로 연합하여 하나가 될 때 성령 안에서 우리가 구원과 죄사함과 용서함과 깨끗함과 거룩함과 의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 저번에도 말했듯이 고린도전서 거기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 안에 있고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혜가 되시며 의로움이 되시며 거룩함이 되시며 구원함이 되셨다라고 성경에 기록한 것입니다. 제가 그 높아심 나서 자꾸 반복하는데 우리는 복음 안에서 용서받은 자입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은혜의 성령의 그 은혜 능력 안에서 그 본질적 변화 그런 존재 혁명 제가 저번에도 말씀했듯이 우리의 존재의 온전한 변화 그러니까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또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나니 바로 우리가 예수님께 접붙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좋은 나무가 됐고 우리의 존재 혁명 우리의 존재의 완전한 그 새로 태어남 보라 저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도다 말씀한 것처럼 그 새로 태어남 안에서 자연스럽게 거룩은 거룩과 의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용서 안에서 그 신약 전반에 십계명이 녹아져 있듯이 십계명이 그 완전히 파해지고 율법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복음과 의 안에서 십계명은 다시 재조명되는 것입니다. 그 참된 의미가 더욱더 아름답게 빛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가정과 그런 삶과 그 모든 것들은 더 아름답게 자연스럽게 흐릅니다. 근데 오히려 이혼율이 늘고 또 그 젊은 층의 동거의 그 아무렇지도 않는 동거나 그런 것들과 또 성적인 여러 가지 그런 문란함 이런 것이 는다면은 이것은 분명히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용서의 그 값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신앙에서도 분명하게 죄가 뭔지를 드러내고 있고 죄를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십자가는 봐라! 죄란 저런 거야! 이렇게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용서하신 하나님과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가 그 안에 아름답게 녹아져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 안에 우리가 구했다면 그 십자가 안에서 그 가정과 또한 사람을 대하는 그 모든 것 안에서 어떤 음행이나 어떤 동거가 교회 안에서는 결코 나타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죄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안에서 드러납니까? 회개하십시오. 진정한 회개, 예수님께 돌아오고 예수 안에 거했다면은 하나님은 용서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의원은 병든 자에게 필요했듯이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바로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불러오셨습니다. 그 십자가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사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십시오. 또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이 드러나시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 모든 드러남이 가정 가운데 모든 삶 가운데 넘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그 8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어떤 일을 하셨는가 구원하신 일에 대해서 장인 이드로에게 증거하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 아, 그 하나님. 바로 하나님이 주권과 하나님이 주인 되시며 하나님이 주어가 되시는 그 삶, 그 우리의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일, 그것을 자연스럽게 그 찬양하며 드러냈을 때 그 장인 이드로, 이방인 이드로, 다른 신을 섬기는 그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의 그 신 중에 신이요 찬양하며 그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가져와 영광을 드리는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 되며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자연스럽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같이 찬양하며 그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의 삶이요, 이것이 축복의 삶이요, 이것이 예수의 증인된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15절에 보면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옵니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바로 그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세우기 위한 질서, 곧 체계와 형식, 그 행정의 지혜가 필요함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이 독특한 것은 그 아론이 얘기한 것도 아니고 그 주위에 그 하나님을 믿던 사람들이 얘기해 준 것도 아니고 오히려 이방인 제사장인 미디안 제사장인 그 이드로가 얘기했던 부분이 참 그 요 성경에 볼 때 우리가 참 많이 생각해 볼 그런 장면입니다. 하여간 여기 성경을 보면 그 어떤 사람을 뽑았습니까?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여기서 그 여기 보면 능력 있는 사람들로 이렇게 나오는데 그 개역판인가요? 거기 보면 제 덕을 갖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뭐 재물과 덕을 갖췄다 그런 얘기 아니라 재주 제자로 해서 그 능력 그런 재주제, 재주와 그 다음에 덕, 그 덕망 그런 것을 갖춘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 곧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의 이익을 미워하는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모든 그 능력의 근원은 여호와를 경외함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경외 안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두려워하는 마음, 바로 이것이 경외함입니다. 그 경외함엔 두려움이 있는데 그 두려움은 그 재판장, 그 우리와 아무 관계가 없는 재판장 앞에서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우리의 그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 사랑을 확증하신 그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두려워하며 또 하나님 앞에서 신실된 자, 진실된 자, 또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바로 선한 청지기로서 그런 그 더러운 재물들, 그런 이익들을 취하지 않고 청렴한 자, 이런 자를 택하여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 십부장을 삼아서 작은 일은 모든 그 율례와 법들을 모두 가르쳐서 모두 선포하고 그들이 그 작은 일을 처리하게 하고 큰 일이나 많은 그런 어려운 일 같은 경우는 그 모세에게 나오게 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볼 때 그 요즘 보면 아 뭐 교회가 기업 같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 기업들이 하는 것을 보면 뭐 고객 중심 그리고 또 고객들이 어디로 그렇게 그 움직이며 습관이 어떻게 되며 무엇을 좋아하며 무엇을 관심 있는지 뭐 카드를 어떻게 쓰는지 쫙 뽑아보면 그들의 습관과 그들이 무엇을 원하고 좋아하는지를 다 안다, 아는 정보들이 나타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리고 어디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어떻게 움직이는지까지 그런 모든 정보를 통해서 오히려 그것들을 통해서 돈을 버는 목적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지혜가 오히려 제가 보았을 때는 더 그 뛰어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 교회 안에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가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 예를 들자면 교회는 가정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과의 그 자녀된 관계 안에서 가정이며 우리 서로서로는 형제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 나이 많은 사람들을 대할 때 아버지와 어머니를 대하듯 하며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예수께서 머리가 되시며 예수의 그 몸된 것이 우리 교회예요. 그 교회는 서로서로가 한 가정으로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하나인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는 보통 그 일이 생기면 경제가 어려워지면 기업 같은 경우는 구조조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잘라버립니다. 그러나 그것을 진짜 그 교회도 구조조정을 한 적이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도사나 뭐 그 많은 부분의 사람들을 잘라버린 경우를 제가 이제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성경적인 원리가 아닙니다. 성경은 가정으로서 서로서로 자신의 그 돈을 깎고 뭐 담임 목사님의 돈을 줄이고 점점 모든 가정의 줄여서 그런 부분들 안에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함께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그 원리입니다. 만약에 근데 그가 그 하나님의 법도를 잘 모르고 악한 짓을 하고 또 많은 부분들이 부족해서 그 직분에서 내려오게 할 수는 있지만은 그것이 아닌 오히려 그런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가정적인 접근과 또 하나님의 그 나라와 그런 법적인 접근이 중심 안에서 우리는 이렇게 살펴봐야 합니다. 그럼 당연히 기업하고는 틀립니다. 그러나 이런 많은 그런 부분들 사람에 대해서 알고 그들의 습관과 그들이 무엇을 좋아하며 또한 무엇을 위해서 그들이 돈을 쓰는가 그 돈이 있는 곳에 자기 재물이 있는 곳은 그들의 마음이 있다니 이렇게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위하여 쓰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유한 자 그에 대해서 성경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11조를 하나님께서 신앙의 그런 그 거룩과 타락의 그런 기준으로 잡은 이유 중에 하나도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 그 신앙 안에서의 그런 우리가 물질과 돈을 어떻게 쓰느냐, 그에 따라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 교회 안에서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 질서, 체계, 형식, 행정에 대한 부분들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굉장히 그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보면 구약에서는 열두 그 지역을 나누시고 또 그 레위인을 따로 나눠서 그 신앙인들을 그들에게 십일조를 드리게 해서 그들이 충분히 경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체계를 잡으시고 법도를 만드시고 또 그들의 그 도피성들을 누구든지 하루 만에 도망갈 수 있도록 위치를 정확하게 지정했습니다.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그 신년에 보면 그 땅을 나눠주고 그 경제 원리에 따라 어떤 사람은 땅을 다 잃어버리고 가난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자본주의 원리들이, 그런 경제 원리들이, 그런 사적인 부분들의 그런 인간의 그런 원리들이 그 안에 이제 녹아져 있지만 또 그것들을 또 자식에게 넘기지 않고 그 기업들을 또 그 하나하나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그런 원리들. 이게 그 성경 안에 아주 질서 정연하게 경제와 또 인간의 삶과 또 연약함과 또 이혼 문제도 한 부분이죠. 그런 부분들이 아주 잘 녹아져 있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결코 그런 질서, 체계, 형식, 행정에 대해서 무시하지 마십시오. 뭐 대형 교회가 뭐 기업화된다더니 또 여러 가지 그 어떤 부분을 지적하는지는 알겠지만은 그또그 작은 교회가 아름답다더니 또 여러 가지 부분들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건 결코 본질이 아닙니다. 그 예를 들자면은 그 어떤 사람이 부유해졌더니 신앙생활을 잃어버리더라. 그래서 우리가 부유하지 말자. 이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유하건 가난하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모습 가운데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그 청지기로서의 그 삶을 사는 그런 모습들이 중요한 것입니다. 뭐 이런 이 부분은 또그 예를 든 거기 때문에 또저 정확하게 또 깊이 다룰 것도 있겠지만은 그런 그 부가 본지 부 가난하느냐 부하느냐 큰 교회냐 작은 교회냐 이 자체가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면 그 하나님이 쓰신 자들을 보면 저 있는 자에게 더 있게 하신다 이런 말씀이 그 역사적으로 맞습니다. 한 사람이 주 앞에 거룩하게 쓰고 그가 참된 복음을 전파할 때한 영혼 한 영혼 한 영혼은 귀하게 여기고 그한 영혼 한 영혼 한 영혼이 모여서 하나님의 그 위로와 성령의 위로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의 부흥이 일어났고 그것을 기뻐했던 모습들 이게 바로 부흥입니다. 바로 한 영혼의 값어치와 하나님의 바라보시는 그 눈과 마음이 그것이 하나하나 모이니까 많은 수많은 그런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들이 그런 그 숫자적인 부흥들이 어떻게 보면 같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냥 숫자적인 부흥이라면 뭐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니 뭐 많은 이단들이 부흥된 것도 부흥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 참된 진리 안에서 한 영혼을 사랑하며 그렇게 참된 진리를 전파하며 나아갈 때또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했을 때그 성령의 위로와 주를 경외함 안에서 그것이 놀라운 그 많은 수가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너무 초월적인 부분만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그 잘못된 신앙생활을 낳을 수가 있습니다. 저번에도 말했듯이 그 믿음은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또 이적과 기적과 표적과 또 여러 가지 그런 사자 입을 막기도 하는 그런 화려한 부분도 있지만 자기의 그 구차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순교 자리로 나아가며 모든 부와 화려함을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고난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헌신의 부분도 같이 믿음 안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의 본질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바로 그 진리와 그 거룩과 그런 순종 안에서의 관계에 그 말씀 그 자체에 온전히 서 있는 것, 그 자체에 서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런 화려한 능력이나 또한 여러 가지 그런 그리스도의 고난에 당첨하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모습들, 그것이 그 모습들 안에서 믿음의 한 양상들이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그 출애굽기 그 18장의 그 부분도 보자면 일반적인 원리, 그러니까 일반 은총, 하나님께서 그 악인과 선인에게 태양과 비를 내리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또 심은 대로 거두리라. 바로 그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 그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 그 육체에 따라 그것을 거둘 것이요. 또 영을 위하여 심으면 또 신령한 것을 거둔다. 그리고 너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런 일반적인 그 원리들이 있습니다. 그 일반적인 그런 원리들에 대해서는, 그런 지혜에 대해서는 아주 잠언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더 본질적이며, 신앙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더 깊이 말하는 것이 바로 욥기입니다. 바로 우리의 그런,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 우리의 위치, 우리의 비참함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그 피조물이라는 그런 자아적 의식, 또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잘 되고, 뭐 부유하고 그런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그 상황에 처하듯이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뢰하며 그서 있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신앙의 본질이 이런 것이구나.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과 그런 모습들, 주권자이심을 그 욥기는 아주 잘 얘기해 줍니다. 잠언과 욥기, 그리고 또 그 시편을 통해서는 하나님과의 그 우리의 그런 원색적인 삶, 이 현실적인 삶에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 그 고투, 기도, 그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그 시편 안에 또 잘 녹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런 것들이 잘 조화를 이룹니다. 이렇듯이 우리는 출애굽기 그 18장에서 그런 행정의 지혜와 그런 부분들, 그런 질서와 또 여러 가지 그런 형식들이 결코 그런 것이 그런 지혜들이 결코 그런 것들이 중요한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잃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형식은 그 하나의 그릇으로서 좋은 내용을 담는 하나의 그릇입니다. 그 형식이 그만큼 또 그 필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침례 의식들, 그리고 또 성찬식,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본질적인 그런 진리들의 그것을 더 기억나게 하고 우리 몸으로 그 체험하게 하고 또 그 모든 것들을 그런 형식적으로 나눔으로써 하나님의 그 모든 그런 삶 그 자체에 각인시키는 그런 중요함이 그 안에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질서, 그 체계, 형식, 행정의 그 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출애굽기 18장에서 배웠던 가정의 중요함, 그리고 또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 그리고 또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세우기 위한 질서, 곧 체계, 형식, 행정의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찬양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성실하신 그 사랑 Jethro, the priest of Midian, Moses' father-in-law, heard of all that God had done for Moses and for Israel his people, how the Lord had brought Israel out of Egypt. Now Jethro, Moses' father-in-law, had taken Zipporah, Moses' wife, after he had sent her home, along with her two sons. The name of the one was Gershom, for he said, I have been a sojourner in a foreign land. And the name of the other, Eliezer, for he said, The God of my father was my help, and delivered me from the sword of Pharaoh. Jethro, Moses' father-in-law, came with his sons and his wife to Moses in the wilderness where he was encamped at the mountain of God. And when he sent word to Moses, I, your father-in-law Jethro, am coming to you with your wife and her two sons with her. Moses went out to meet his father-in-law and bowed down and kissed him. And they asked each other of their welfare and went into the tent. Then Moses told his father-in-law all that the Lord had done to Pharaoh and to the Egyptians for Israel's sake, all the hardship that had come upon them in the way, and how the Lord had delivered them. And Jethro rejoiced for all the good that the Lord had done to Israel, in that he had delivered them out of the hand of the Egyptians. Jethro said, Blessed be the Lord who has delivered you out of the hand of the Egyptians and out of the hand of Pharaoh, and has delivered the people from under the hand of the Egyptians. Now I know that the Lord is greater than all gods, because in this affair they dealt arrogantly with the people. And Jethro, Moses' father-in-law, brought a burnt offering and sacrifices to God. And Aaron came with all the elders of Israel to eat bread with Moses' father-in-law before God. The next day Moses sat to judge the people, and the people stood around Moses from morning till evening. When Moses' father-in-law saw all that he was doing for the people, he said, What is this that you are doing for the people? Why do you sit alone, and all the people stand around you from morning till evening? And Moses said to his father-in-law, Because the people come to me to inquire of God. When they have a dispute, they come to me, and I decide between one person and another, and I make them know the statutes of God and His laws. Moses' father-in-law said to him, What you are doing is not good. You and the people with you will certainly wear yourselves out, for the thing is too heavy for you. You are not able to do it alone. Now obey my voice. I will give you advice, and God be with you. You shall represent the people before God and bring their cases to God, and you shall warn them about the statutes and the laws, and make them know the way in which they must walk and what they must do. Moreover, look for able men from all the people, men who fear God, who are trustworthy and hate a bribe, and place such men over the people as chiefs of thousands, of hundreds, of fifties, and of tens, and let them judge the people at all times. Every great matter they shall bring to you, but any small matter they shall decide themselves. So it will be easier for you, and they will bear the burden with you. If you do this, God will direct you, you will be able to endure, and all this people also will go to their place in peace. So Moses listened to the voice of his father-in-law, and did all that he had said. Moses chose able men out of all Israel and made them heads over the people, chiefs of thousands, of hundreds, of fifties, and of tens. And they judged the people at all times. Any hard case they brought to Moses, but any small matter they decided themselves. Then Moses let his father-in-law depart, and he went away to his own country. 出埃及记第十八章。摩西的岳父米甸祭司叶特罗听见神为摩西和神的百姓以色列所行的一切事，就是耶和华将以色列从埃及领出来的事，便带着摩西的妻子西波拉，就是摩西从前打发回去的，又带着西波拉的两个儿子，一个名叫格顺，因为摩西说，我在外邦做了寄居的，一个名叫以利以谢，因为他说，我父亲的神帮助了我，救我脱离法老的刀。摩西的岳父叶特罗带着摩西的妻子和两个儿子来到神的山，就是摩西在旷野安营的地方。他对摩西说，我是你岳父叶特罗，带着你的妻子和两个儿子来到你这里。摩西迎接他的岳父，向他下拜，与他亲嘴，彼此问安，都进了帐篷。摩西将耶和华为以色列的缘故向法老和埃及人所行的一切事，以及路上所遭遇的一切艰难，并耶和华怎样搭救他们，都述说与他岳父听。叶特罗因耶和华待以色列的一切好处，就是拯救他们脱离埃及人的手，便生欢喜。叶特罗说，耶和华是应当称颂的，他救了你们脱离埃及人和法老的手，将这百姓从埃及人的手下救出来。我现今在埃及人向这百姓发狂傲的事上，得知耶和华比万神都大。摩西的岳父叶特罗把燔祭和平安祭献给神。亚伦和以色列的众长老都来了，与摩西的岳父在神面前吃饭。第二天，摩西坐着审判百姓，百姓从早到晚都站在摩西的左右。摩西的岳父看见他向百姓所做的一切事，就说，你向百姓做的是什么事呢？你为什么独自坐着， 众百姓从早到晚都站在你的左右呢？摩西对岳父说，这是因百姓到我这里来求问神，他们有事的时候就到我这里来，我便在两灶之间施行审判，我又叫他们知道神的律例和法度。摩西的岳父说，你这做得不好，你和这些百姓必都疲惫，因为这事太重，你独自一人办理不了。现在你要听我的话，我为你出个主意，愿神与你同在。你要替百姓到神面前将案件奏告神，又要将律例和法度教训他们，指示他们当行的道，当做的事，并要从百姓中拣选有才能的人，就是敬畏神、诚实无妄、恨不义之财的人，派他们做千夫长、百夫长、五十夫长、十夫长，管理百姓，叫他们随时审判百姓，大事都要呈到你这里，小事他们自己可以审判，这样你就轻省些，他们也可以同当此任。你若这样行，神也这样吩咐你，你就能受得住，这百姓也都平平安安归回他们的住处。于是摩西听从他岳父的话，按着他所说的去行。摩西从以色列人中拣选了有才能的人，立他们为百姓的首领，做千夫长、百夫长、五十夫长、十夫长，他们随时审判百姓，有难断的案件就呈到摩西那里，但各样小事他们自己审判。此后摩西让他的岳父去，他就往本地去了。